아쉽지만 나는 이제 갈아래. 안 된다고 그럼 다음 곡만 듣고 가지. 안 돼 더 이상은 다음 곡만 듣고 빠질게. 삐지기 없기야 다음을 예약해서 파티해. 지고 빠지지만 빼진 않아. 그렇다고 술이 세진 않아. 즐기면 그냥 재미있잖아. 오늘도 지나야 되고 우린 내일이잖아. I got to go. 나 got to 뭐야 해. Got to go. 신경 쓰기 제일 싫은 내리는 자신 몸만 다 따라. I got to go. 예민한 답을 받아들여. 선의 성공이 아닌 좋은 애도 funny I goes for my family and enemy. I've been trying to stay humble, but captain gotta let him know. I've been trying to stay humble, but captain gotta let him know. Midnight's the only time to be in the inch of face, just try to be. 평전한 척 하려도 점점 가려 let him know. 미안한데 나는 먼저 가. 어느샌가 작업실 아니면 어색함. I got a lot on my mind. 첫 번째 우리 가족 my family. 더욱 많이 벌어야 돼 우리 아버지 대신. 두 번째, 두 번째. I'm tryna make only classics. 너희와 다른 또 하나의 소리 대시. I pay respect to OGs. 보낸 경의는 되돌아 다 OG. Yeah. 세 번째는 살 거야 내 멋대로. 질투하는 애들 단체로 다 모아놓고 부려 때로. I'm just living the moment. 너는 안 벌려 손에. 너무 잘 벌려 돈은 I'm finna pull up in a Chevy looking trendy. 너무 빛나. Yeah. 하이 갱의 모임은 어디든 party till the midnight. 내 꿈은 잡벌을 한 100명은 모은 다음 벌고 나눠 with the high members. I got to go. 나 got to 뭐야 해. Got to go. 신경 쓰기 제일 싫은 내리는 자신 몸만 다 따라. I got to go. 예민한 답을 받아들여. 선의 성공이 아닌 좋은 애도 funny I goes for my family and enemy. I've been trying to stay humble. Uh-huh. 함께서 골라갈 수밖에 없지 하나 위로. Heartbreaking records 우린 깨진 모든 기록. Yes, 이 스케줄이면 엄청 살 수밖에 없지 필요하. Hustle we do that. No new friends 공은 없이 만들어버렸지 하여 축제. 멀리서 지켜보고 그냥 들은 이 축배. 난 young OG 내 주변 이제 다 후배. 해외로 못 나가도 매일 더 바빠. Stay on the ground go go 예사가들 시간 다 될 때 다 알려줘. Mufasa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 인원 세게 lobster. Let's go. I gotta go. Red carpet 꺼냈을까라. You know we trailblazing. I gotta go. High music making hits and the impact crazy. High music. I gotta go. Make it look easy without even trying. Let's go.